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짓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의 질을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군이 북한을 공동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단체 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1년 사이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생일과 설 연휴가 겹치면서 문을 닫았던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세관이 18일 업무를 재개했지만 교역은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6자회담 전망과 관련해 날짜를 특정할 순 없지만 조만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군이 북한을 공동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리처드 와이츠 미국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8일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러시아와 남북한 과거 정책과 미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도적 차원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한편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또는 불량 정권의 수중에 북한의 핵폭탄 장치 및 다른 무기들이 떨어지기 전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군대를 북한 내로 진입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 먼저 북한을 점령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이런 공동 점령의 총연습을 제공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지난 2005년 8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인근에서 평화임무 2005라는 중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남단체 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1년 사이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 내 전문부서가 종전 21개에서 18개로 축소됐으며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내각 직속기관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통일부가 올해 1월까지 상황을 반영해 이날 발간한 2010 북한 권력기구도를 작년판과 비교하면 문재철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남조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소스를 통해 평가를 내린 것이라며 존재한다면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활동이 최근 없는 점을 감안해 없어진 것으로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생일과 설 연휴가 겹치면서 문을 닫았던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세관이 18일 업무를 재개했지만 교역은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의 춘제 연휴와 북한 김정일의 생일이 겹쳐 문을 닫았던 북한과 중국의 세관이 18일부터 업무를 재개했으나 압록강을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날 북한에서 들어온 차량은 3대에 불과했다며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통제했던 장마당을 다시 허용했다는 말이 들리지만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대북 무역상은 세관 업무가 재개됐다고 하지만 중국의 춘제 연휴가 끝나지 않아 교역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북한 당국이 무역과 시장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나 돼야 교역이 회복되고 북한의 새해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다음 달에야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북조선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은하수 관현악단의 설명절 음악회를 관람했으며 17일 보도에 따르면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또 같은 날 보도에 따르면 제1021호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으며 제963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은 이날 합창곡인 축배를 들자 정일봉의 봄맞이 등을 선보였으며 한때 자취를 감췄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 부장 등이 김정일을 수행했습니다. 공훈국가합창단은 남성합창 그이는 우리의 성군영장 등을 선보였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대외 명칭인 1021호 군부대 산하 예술선전대는 이날 합창곡 새해 인사를 드리옵니다 등을 선보였으며 김영춘 그리고 우동측 보위부 수석 부부장 당 중앙위 김기남 비서 등이 김정일을 수행했습니다. 963 군부대 공연에도 김영춘, 김기남, 김경희 등이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16일 모하메드 빈 함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을 접견했으며 1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8일에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와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에서 나온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일은 은하수 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한 뒤 새해 전투에 돌입한 군대와 인민이 정초부터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며 모든 전선에서 다시 한번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2010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장식하리라는 큰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위부 공연 관람을 한 뒤에는 만족감을 표시한 뒤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 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조선의 2022년 월드컵 유치에 대해 연맹의 지지를 부탁했으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나라와 인민의 명예를 드높인 이 선수에게 거듭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사람들이 취업 관련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며 정부 인사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과 발언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은 요즘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계올림픽 소식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인구가 함께하는 지구촌의 축제로 남조선 사회도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심지어 밤잠을 설쳐가며 올림픽 경기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메달 순위로는 미국이 금메달 5개로 1위이며 도이칠란드가 4개로 2위, 그리고 노르웨이와 캐나다, 남조선이 각각 3개로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로 남조선은 금메달 합계 3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와 인민의 명예를 드높인 이 선수에게 거듭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나라와 인민의 명예를 높여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역기 63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연숙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박 선수는 우승 소감에서 장군님이 경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니 힘이 솟아오르면서 역기를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혀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국제올림픽 무대에서도 이렇듯 남북 지도자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금메달 선수가 국가와 인민의 명예를 높인 것에 대해 감격스러워한 반면 김정일은 금메달 선수가 전 세계로부터 조롱과 동정을 받으면서까지 김정일 자신을 찬양한 것에 대해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발생한 박연숙 선수의 장군님 발언 이후 심지어 중국 인민들까지도 박 선수를 동정하며 김정일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중국 인민들은 과연 김 장군이 그의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 또는 정말 웃기는 선수다 완전히 세뇌를 받았다며 비난과 동정을 쏟아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북조선 선수들이 피땀 흘려 얻은 금메달의 명예를 김정일이 혼자 독차지한 사례는 박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1999년 에스파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정성옥 선수는 결승 지점에서 장군님이 어서 오라고 불러주시는 모습이 떠올라 끝까지 힘을 냈다고 밝혀 또 한 번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북조선 각지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명예를 소중히 하는 김정일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바로 공화국과 동포 여러분들입니다. 평양에만 틀어박혀 있는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귀를 막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중국 등지로 출장을 나가는 인민들은 외국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모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공화국에 금메달을 안긴 선수들도 숙청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66년 런던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 동포 여러분들께 감격을 안겨다 주었던 축구 대표팀입니다. 당시 사다리 전법으로 월드컵 8위를 기록해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축구 대표팀은 귀국 직후 대대적인 갑산파 숙청이 시작되면서 결국 함경북도 등지로 추방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극찬했던 신영규 선수는 끝내 종적을 감췄으며 아시아 선수 중 최다 골 기록을 갖고 있던 박승진 선수는 1980년대 중반 함경남도 요덕군 15호 관리소에 갇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동포 여러분들에게 망신을 안겨다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수들을 숙청해버리는 북조선 독재자는 인민 탄압 기구인 보위부 공연을 관람하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인민들에게 돌리며 인민은 위대하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과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남조선 이명박 대통령이 금메달의 영광을 인민들과 함께 나누며 경제를 챙기는 사이 금메달의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고 인민들에게 망신을 안겨다주는 김정일이 인민 탄압에 열을 올렸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남북의 풍족한 경제생활 속에서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에는 북녘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라디오 동의보감 시간입니다. 명색만 무상치료이지 병나도 약안첩 바로 쓰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남한에 계시는 탈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의보감의 진행을 맡은 최정락입니다. 이 시간 북한 동의사 출신 탈북자 김지성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날씨도 상당히 춥고 눈도 오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아, 네. 전번주에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는데 생강차를 끓여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그런지 감기가 싹 달아났습니다. 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방법으로 감기를 예방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계속 감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감기 증상 중에 하나인 가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란 무엇인가요? 네, 가래는 동의학에서 객담이라고 하죠. 이 가래는 기관지나 폐에서 유래되는 분비물로서 정상에도 계속 분비되지만 무의식적으로 삼키게 되니까 가래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폐질환으로 인하여 이 가래 분비량과 배출량이 증가하면 병적 증상으로 봐야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기침과 동시에 가래의 양과 배출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래는 생활 환경에서 어느 대기 중의 분진, 이를테면 먼지죠. 그런 먼지 등이 주 원인이 돼서 체내의 각 기관들, 즉 후두, 비강,

오늘 나눈 방법으로 북녘땅에 계신 동포 여러분과 타지에 나와 계시는 많은 청취자들께서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 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주가 프랑스에서 생산됩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일부러 좋지 않은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토질이 좋은 땅에 심으면 쉽게 자라서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긴 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땅거죽이 오염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포도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를 척박한 땅에 심으면 빨리 자라진 못해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품질이 뛰어난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루는 일보다 힘들게 이루는 일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쉽게 할 때보다 힘들게 한 뒤에 더 큰 힘이 길러집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 우리도 자유주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자유주의를 접해보지 못한 북녘 동포들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인 박종찬 선생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 박종찬 선생님이 쓴 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제24강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 보수주의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에 대한 존중입니다. 보수주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이 만든 우주적 질서가 실재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종교관에 입각해 신 앞에서 타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지요. 인간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 전통과 관습입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가 전통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통에 담겨 있는 지혜를 실천하는 계층으로서 기적적인 엘리트의 존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보수주의 개념을 가지고 한국의 보수주의를 검토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학자의 지적대로 대한민국은 보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나라인 것인데요. 조선의 망국과 식민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보수의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국교로서 세계관과 인간관을 규정하던 유교는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지도적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실패한 역사 속에서 과거의 전통은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왕족과 양반은 망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 계급으로서 물적 기반마저 상실했고요. 그렇다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진행된 것일까요? 이에 관해 좌익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무런 사상적 기반 없이 기회주의만 특세한 역사였다고 폄하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역사가 나아가지 않은 데 대한 원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요. 한편 보수주의에 주목한 학자들은 유교가 지도 이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것은 맞지만 문화적 토대로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석은 일면 다당해 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동적이고 급진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현대사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 토대를 알아보려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절박한 생존의 필요에 따라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에서 나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제도를 모방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무슨 개념인지 정확히 알고서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현수막에 새겨진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은 실질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결론이 내려지며 이런 결론을 보면서 필자는 연구자들이 문화적 진화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진화는 자유주의 도덕 전통이 생존과 번영을 기준으로 모방과 혁신을 통해 확산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도덕과 전통을 모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지 그것의 기능과 역할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화적 진화론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놀라울 정도의 종합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생존이라는 단순하고 분명한 필요에 따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도덕 전통을 모방한 것이 대한민국의 성립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고 또 알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학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건국 초기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유주의 도덕 전통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시작해 진화를 거듭하면서 풍부해지기 때문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로 불렸다 하더라도 또 박정희 대통령이 관치 경제를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정치적 자유가 옥죄됐다 하더라도 매 순간마다 자유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언적인 구호 속에 실질적인 내용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건국 후 60년이 채 안 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수준은 문화적 진화의 시야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달성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가장 타당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은 문화적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진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근대화의 이름으로 유교적 잔재를 깨뜨리는 한편 반공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적 반동주의를 깨뜨려왔습니다. 더욱 진화해 소유적 개인주의가 공고해질 때 이 나라는 자유주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힘은 마침내 북한이라는 봉건적 반동과 사회주의적 반동이 변태적으로 결합한 체제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이루고 난 다음 후세들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자유주의 혁명의 역사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국에는 전통을 존중하는 참된 의미의 보수주의가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진화했다는 것과 각각의 특징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린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시간의 안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계시는 이미옥 씨의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가 고향인 이미옥 씨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힘겹게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9년에 전거리 교화서에서 사망하자 둘째 딸과 아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간 뒤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으나 이후 친척 집에 맡겨졌던 둘째 딸이 가출해 11년이 넘은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씨의 둘째 딸 공희경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울 전화 0082-2 그리고 1-800-7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형제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오갑이 심한 곳에 반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표다 나면 나도 사람이다 고 외치는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조선 인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덜 돌렸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과의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저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본 방송 현지 통신원이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 문을 조용히 두드려 보았다고 합니다. 공정도 아니야. 다 비밀도 만지났으니까. 비밀도 만지났기 때문에 행동한 거 다 죽이고 모든 정권만 내놨기 때문에 방관 못하고 상점 못하는 사람들만 갖다 앉으라는데 우리 아버지만 돈도 만든다고 그래서 수천만 살지 마. 거기 꼭 수천만 살지 마. 야, 저거 별이랑 갖다 쓰면 되지 않는데. 예,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듯 한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앙에서 간부로 일한다는 김영현 씨가 고향인 북중 국경 지역의 어느 마을을 잠깐 다녀갔다고 합니다. 소꿉 시절 친구였던 인맥을 이용해 통신원이 김 씨와 나눈 이야기인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김종훈 자체도 능력과 실무가 없어야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어떤 것 말이야. 나한테 비니까 일본 도쿄 가서 좀 이상한 방 다니다가 명란이야. 독백이 나오고 그냥 독백이 나오고 좀 이상한 모든 눈살도 돼서 비행기 가라는 게 아니야. 한 사람만을 위한 비행기도 있느냐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답답하다는 듯 그토록 목소리를 죽여가며 이야기하던 김씨가 보록 소리를 지릅니다. 야, 그 자모 비행기 무슨 이북에서 나온데 동네한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조선 거 다 그 지금 무슨 뭐 말려 그래? 거기 감히 누가 다 참으면서 해? 뭐 철가살이 없지 뭐? 말려 그치 뭐? 예, 이야기를 두루 종합해보면 평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김정일에 대한 생각이 예전 같지 않은가 봅니다. 보안 때문에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제법 알만한 간부들의 이름까지 거론한 김 씨는 이젠 김정일의 수도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평양시 주민들과 간부들 속에선 김정일이 3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소문까지 나아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비를 잘못 만난 탓일까요? 불똥은 자연히 정남과 정은에게 옮겨가는 판입니다. 돈밖에 모르고 계집밖에 모르고 능력과 실무도 없고 또 다른 아들은 독뱅기나 타고 외국 구경 다니는 망난이고 예, 지금은 지인에게만 들려주는 귓속말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돌고 또 돌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함성이 되어 김정일 정권을 마구 뒤흔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정일 생일 관련 소식인데요. 김정일 생일날 동상 주변에 놓여있던 꽃바구니가 통째로 사라져버렸다고 하네요. 6월 16일이 그 김정일이 그 생일이 그 버튼 투순지 그 거기 그 위대한 수련 그 동상이었는데 그 동상에다가 2월 16일날에 그 꽃바구니를 다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예, 어떤 얘기 여쭈겠습니까? 꽃바구니, 그, 꽃이 있습니까? 꽃바구니, 그, 꽃이 이렇게, 그, 꽃이 여기 다박질에 있는지 있습니까? 꽃바구니, 그, 꽃이 목당 다박질에서 있습니까? 중계도 없었어, 있습니까? 아예, 완전 그, 벌부에서 있습니까? 여기 다박질에 있는 거 하고, 예, 파주면 막, 야단하며, 구름에 지금, 그,